조선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201초인트 성과들이 계속 이룩되고 있습니다.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전력 생산을 136% 장성시켰으며 북창지구 탄광연합기업소 회안탄광의 청년 돌격대원들은 집단적 혁신으로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득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명학탄광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석탄 생산을 1.7배로 장성시켰습니다. 평양철도국의 수송전사들은 201전투에 진입하여 매일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김책지철연합기업소 성평관수송사업소에서는 철종광수송계획을 매일 107%로 초과 완수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신발공장에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질 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